광명성조를 맞으며 새해 일조우호 예술 모임이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일본의 주체사상연구조직 일조우호 단체 인사들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 리사, 그리고 청년중앙상임위원회 국장 등이 참가했습니다.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 리사인 새해 일조우호 예술 모임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일조 국교 정상화 실현에서 올해가 전환의 해로 되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광명성조를 계기로 일조 우호를 적극 추진시켜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일본 교토 불교회 리사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일본과 조선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개선될 것이라고 하면서 일조 우호 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오사카 조선 가무단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